태양절의 즈음에서 인도네시아 신문들인 인터내셔널 미디아, 국제일보, 인디아 신문들인 라이징 유럽,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 오웨이 킹, 보이스 오브 밀리언, 방글라데시 신문들인 데일리 포크, 데일리 인더스트리, 파키스탄 신문들인 쿠에타 데일리 인디펜던트, 엘렉시언 타임스가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신문들은 글들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20세기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해 나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인디아의 신문 라이징 유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 문헌을, 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는 어버이 수령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었습니다.